Joke, don't worry about. Don't worry. Don't worry. Don't worry about me. 어지럽 떨지 말고 신경 꺼. 온 세상이 날 등져도 I don't give a fuck. God is watching over me. 나 죽을 일 없어. 내 걱정은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짓. 부정적인 shit man, I ain't got time. Summer Sonic to Coachella, Glastonbury, get down. 일상이 축제니까 감사하기도 바빠. Middle finger to the devil, stop fucking up my vibe. 영화처럼 살았네. 역경이 상대역인데 웃으며 환영해. 그 정도는 돼야 내가 인생 연결해주잖냐. 사방이 아역들인데 애들이 배우잖아. 내 혼을 배우다가 아낌없이 죽네. Watch the street. 난 남을 깎아내릴 때는 나를 깎아 나눠지. Cause I am Groot motherfucker. Hey my fucking business. 너는 내 걱정 안 해도 돼.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말해도 돼. 네가 신경 안 써줘도 나는 잘 지내거든. Don't you worry about me. No I'm fly motherfucker baby. Never give a fuck about a thing. 그게 나의 원한 거라면 더욱더 no thanks. Baby never give a fuck about a thing. Am I not? 내 걱정은 no thanks. 신경 쓰줘서 고마워. I got me darling 쉽게 알아서 헤엄치니 take have yourself checking. 다리 먼저 기탈 걱정이 나의 몸 지림이지 아이리 자라니 zip your lips huh? 내장인 척해도 소화 못해 거기서 check it. 찾기 쉬운 게 아니야 무대는 받쳐 get it. Check it motherfuckers my lyrics motherfucker 만 써도 이젠 형이 다 하는 시대 shit. 밤에 알도 모르는데 중은 프로듀서가 됐고 농사 짓는 우울 삼촌은 거 엔터 제작 대표 조카는 음평 같아도 내가 네 안주거리지만 내가 누구 상사 누구 선생 아니듯이 누구들이 누구 평가하고 하면 띠꼬 내 사생활이 궁금하면 니꺼 내 엄마의 새끼 알겠어. Hey my own fucking business. 너는 내 걱정 안 해도 돼.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말해도 돼. 네가 신경 안 써줘도 나는 잘 지내거든. Don't you worry about me. No I'm fly motherfucker baby. Never give a fuck about a thing. 그게 나의 원한 거라면 더욱더 no thanks. Baby never give a fuck about a thing. 내 걱정은 no thanks. Yeah. 경쟁은 관심 박 돌린 눈과 귀 틈만 나면 찾고 있네 다음 휴가지. 나이 들어 보니까 인생은 주관식. 난 보기보다 중요해 내 삶이 눈같이. 고이 무렵부터 내가 길을 걸어 나도 안한 내 걱정을 해준 분들 여러 덕분에 내 할 길에만 매진한 결과 난 이제 돈과 시간 모두 몇 배를 더 벌어. 너 할 길에 시간이 돈인데 다 먹고 살만한가 봐 두 손 올리네. 날 한 방 먹일 생각이면 좀 더 고민해. 대시가 내게 먹어봐야 겨우 욕인데 나 물 먹어도 절망 안 해봬요. 잠시 타도 14년 며칠 고긴 배를 채워. 불통보다 소통이 더 유행이니까 다 들어줄게. 불만 있는 놈들 먼저 줄부터 세워. 짜내지 말아요. Yeah yeah. 너 first class 양아치 third class 연예인 내 한류 스타일 연예인은 엄마의 스트레스 원인 summer guest 때는 이별 여행 쉴 틈 없이 나는 꺼내 이번 A는 의사였으면 내 정신병 원해. 틈만 나면 한눈 팔아 나는 오고 정해줘. 나의 불행은 너의 행복 그래 맘껏 즐겨줘. 막막기 진까지 오바야 날 그만 걱정해줘. 나는 즉 멀리 보고 살아 한쪽으로도 힙합 씬은 여전히 내게 노백의 30 사이즈 내 영혼이 살게 너무 조만해서 탄식. 나는 오로지 나의 조망만이 관심사. 욕을 존내 처먹어도 찌지 않아 망신살. 출근 안 나는 CEO 허슬 안 하는 래퍼. 내 거품 속에서 목욕하는 그녀들은 왜 예뻐. 성실한 이름들 사이 이제 나는 목격. 난 시간에 쫓겨 살해당한 내 시칠 자주 목격. 앨범은 내 때가 되면 내 빛 나는 발매가 되면 내 기다려주는 팬들에게 미안해 기분 개 같았는데 돈도 줘도 안 되는 대체 왜 너 내가 내게 티 요바 똥꼬나도 물고 줘라 fuck your magnetic. 백날 씹으려 대봤자 내 입만 아픔 에픽. 앨범에 난 똥을 써질러 놔꾸. 이건 내가 예전에 갔던 돈 헤이더 파투. 일동 길이 박수 안 칠 거면 내 얼굴에 각투. 아 존나 잘하네. Hey my own fucking business. 너는 내 걱정 안 해도 돼.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말해도 돼. 네가 신경 안 써줘도 나는 잘 지내거든. Don't you worry about me. No I'm fly motherfucker baby. Never give a fuck about a thing. 그게 나의 원한 거라면 더욱더 no thanks. Baby never give a fuck about a thing. 내 걱정은 no thanks. You get one life. 나한테 나비하지 마라. Can I